아, 머리야. 나 물 좀. 쓰려. 거기 누구 없어요? It's all my bad. 숙객들은 내가 좋아하던 그녀 이제 떠나갑니다. 저 혼자 두고 다른 사람 만나렵니까? 불쌍하다 불쌍해 외로운 남자야. 날 좀 위로해줘. Let's go. 어쩌란 말이냐? 어쩌란 말이냐? 어쩌란 말이냐? 어쩌란 말이냐. Hey hey hey, 그대가 하지 말아요.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밟고 나세요. 도대체 왜 정말 잘해놓은 건데. 그럴 거면 진짜 말하지 나쁜 가사. Hey. 우라라 우라 우. 노래로 받들은 듯듯. 이러면 돼요 안 돼요? 둘 다 평범한 여성 나를 비웃습니다. 손가락질에 가면 놀려 흉을 봅니다. 얼마만 되지 야바 꼬돌아선 그 순간 그녀가 나 만나봐. 참으로 머나다. 어쩌란 말이냐? 어쩌란 말이냐? 어쩌란 말이냐?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? Tell me now. Hey hey hey, 그대가 하지 말아요.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밟고 나세요. 도대체 왜 정말 잘해놓은 건데. 그럴 거면 진짜 말하지 나쁜 가사. Hey. 오라라 오라 yeah. 도비로 받들은 듯듯.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? 다같이 오늘 한번 커피 부린 마가지처럼 마셔볼란다. 마셔 가지마. Hey hey hey, 그대 가지 말아요.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밟고 가세요. 도대체 왜 정말 잘해줬는데. 잘 가라 내 사랑.